팟캐스트 스테판 127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정세를 진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마디로 수소탄 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기 1월 6일 수소탄 시험을 했죠. 첫 수소탄 시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형화됐고 주위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네. 예, 노골적으로 이제 슈퍼 EMP라고 한 거죠. 잘 알다시피 슈퍼 EMP의 전제입니다. 수소탄은. 그리고 이제 남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자 지난해 12월에 남에서 실패했다고 보도한 바로 그 SLBM 발사 시험 성공을 알리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군이 괌도에서 B-52 예, 핵폭격기죠. 오산 상공까지 뛰어서 군사연습을 했습니다. 북침 핵전쟁을 할 수 있다. 북에 핵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노골적인 시위죠. 네. 예, 그러자 이제 북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죠. 네.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북의 뭐 국방위라든지 총참모부라든지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서남전선사령부라든지 조평통이라든지 기존에 이러한 문제에 논평했던 단위들이 아니라 외무성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담담하게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남해 대북 심리전 방송과 관련해서는 생뚱맞은 이런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네. 예, 무슨 얘기냐면 북미 간에 다 얘기가 됐는데 그걸 모르는 남이 튀고 있다 라면서 이제 가볍게 일축하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해 8월 사태의 재현, 다시 말씀드려서 8월 사태는 43시간 마라톤 접촉으로 간신히 8.25 합의로 봉합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대북 심리전 방송은 북이 준전시상태 선포하고 연동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준전상태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생뚱맞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북이 수소탄 시험이라는 것은 대미용으로 한 것인데 왜 남측에서 난리냐 그런 거고요. 남측에서 이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제기하면 북이 준전상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 대남전단을 살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레반도의 정세가 전쟁 전야로 급고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즉 북이 정세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죠. 수소탄 시험은 했으되 전쟁 정세로 몰아가지는 않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정리하면 2012년 12월 12일 제5차 북미 반미대결전이 시작하면서 그때는 은하 3호 2호기를 발사하고 핵시험을 했죠. 네. 핵시험은 2013년 2월 12일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는 2016년 1월 6일 수소탄 시험을 했죠. 그리고 은하 9호기를 발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두려워한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 시온 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협상에 나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그에 맞게 이제 북남 관계에서도 그 정도 급의 합의, 구체적으로 이제 연방제 합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세죠. 네. 이것을 이제 싸우지 않고 이뤄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싸움도 불사하겠다 이런 메시지죠. 그것을 제7차 당대회가 열리는 5월 초 이전에 끝내야 된다. 즉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3대 과업, 북에서의 사회주의 완전승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죠. 네. 북남 민족에서는 이제 조국의 자주 평화통일, 통일혁명이죠. 그리고 세계에서는 이제 온 세계의 자주화, 세계혁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 3대 과업에서 현재 북남, 민족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가 미흡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올 신년사에서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여기서 강성국가는 통일강성국가, 사회주의 강성국가가 되겠습니다. 네. 최전성기는 이전의 전성기보다 높은 수준의 전성기, 즉 통일강성국가 건설에서는 6.15 14선언 시대가 있었죠. 네. 그 이상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남, 민족 분야에서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자주통일, 민족자주위협, 조국통일위협을 달성하는 데서 새 시대, 헌시대가 있다는 거죠. 네. 6.15 14선언 시대를 말합니다. 역시 그 이상의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7차 대회가 열리는 5월 초, 즉 4월 말까지 이뤄내겠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박근혜의 방북이죠.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상의 합의를 이뤄내는 거죠. 추구 대통령이 올라가서 그런 합의를 이뤄낸다면 말 그대로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역이고 자주통일의 대통로가 열리는 거죠. 네. 수구 세력에게는 대혼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변화를 이뤄내야 제7차 당대회를 제6차 당대회의 과업이 완수된 그런 역사적인 빛나는 당대회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힘있게 추동해 나아가는데 북이 그동안 쓰지 않았던 숱한 카드를 썼습니다. 그동안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도 숱한을 배경으로 한 슈퍼 EMP 시험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첫 숱한 시험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북이 7차 당대회에서 북 자체 또 북남 간에 또 세계적인 범위에서 3대 거합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하에 숱한 시험으로 시작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성명이 아니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나온 것은 북미 간의 클로즈트랙상의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곧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해서 쿠바 미국처럼 관계 정상화를 전격적으로 세계에 발표하는 이런 흐름이 형성되면 그에 걸맞게 북남 관계에서도 대전환 대변역이 이루어지고 대통로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머지않아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북은 자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비평화적인 방법이라도 쓰겠다라는 결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1월 6일 숱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 먼저 숱한 시험과 SLBM 발사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북의 핵시험과 관련해서는 2006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 이렇게 네 번이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네. 네, 그런데 널리 알려지기로는 이제 1998년 5월에 파키스탄에서 원자탄 시험과 소탄 시험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인 1970년대 초반에 이미 원자탄 무기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1983년에 북에 완전하게 내적으로 확인하면서 사실상 군권이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당시 비서로 넘어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98년 5월 달에 파키스탄에서의 핵시험들과 그해 8월 31일 첫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에 실어서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이 궤도에 안착하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 그 다음에 2009년, 2013년, 2016년 이렇게 네 번의 핵시험이 있었고요. 네. 2006년에도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도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고요. 2012년 12월 12일에는 은하 3호 2호기를 발사했죠.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1차 93년, 94년, 2차 98년, 00년, 3차 06년, 07년, 4차 08년, 09년, 그리고 5차 12년에서 지금 16년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미 대결전, 3차부터는 이제 반미 대결전이라고 하죠. 이 대결전에서 북이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공세로서, 군사적 시위로서 미사일과 핵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98년도 5월 달에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파키스탄에서, 06년 3차 때에는 공식적으로 북에서, 3차, 4차, 5차의 공통점은 공식적으로 북이 핵시험을 했다는 것이고요. 5차에서는 2013년과 2016년 두 번의 핵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1차 때부터 했는데요. 93년에는 동해상에서 일본 열도를 넘어서 미 앞바다까지 이렇게 3개의 미사일을 날리는 것으로 미국을 압박했는데요. 98년에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2006년에는 인공위성을 발사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본토를 향해서 날아가는 미사일이 마지막에 부러진 듯 솟구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잡을 수 없다는 거, 이것을 확인시켜줬죠. 그리고 2009년에는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해서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국이 처음에 발사한 이동식으로 발사한 것은 잡아냈는데, 그거는 이제 미사일이었죠. 고정식으로 발사한 인공위성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화들짝 놀라서 당시 북에 보낸 두 여기자의 석방을 위해서 방북한 듯 모양을 갖추면서 클린턴이 존 포데스타라고 해서 지금 힐러리의 선거 대책 본부장이죠. 클린턴 재임 당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방북하는. 그리고 나서는 김양건 비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른팔이죠. 베이징에서 키신저와 비밀회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2009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12월 달에는 은하 3호 2호기가 극궤도 이송이죠. 미 본토 지상 500km에 역시 고정식, 이동식에서 각각 분리된 게, 그전엔 제가 2기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3기라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2기 중에 이제 3기만 언급한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우주 발사체에서 3기가 분리되어 나온, 그러니까 고정식과 이동식 2개에서 각각 3기씩이 분리되어 나온다면 6개가 되겠죠. 그렇게도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슈퍼 EMP 포브스 초전자기파 핵 위성탄두가 미 지상 500km에서 수기가 떠 있는 상태. 그중 하나만 터져도 미 본토 전역이 암흑천지 아비규환으로 바뀌는 이런 공세를 먼저 취하고, 은하 3호 2호기가 쏘아 올린 그 극궤도 위성, 위성탄두가 무엇인지를 2013년 2월 12일에 제3차 핵시험으로 보인 거죠. 그렇게 반미대결전이 시작이 돼서 몇 년이 지나서 이제는 역으로 2016년 1월 6일 수소탄 시험이라고 해서 4차 핵시험을 하고, 이번에 초점은 수소탄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암묘한 것 외에는 본질적으로 슈퍼 EMP탄에 대한 시험이다. 그 측면에선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3년 1월 모란봉학단의 신년 경축 공연에서 모형으로 등장한 은하 9호기가 있죠. 그 은하 9호기를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1차에서 5차까지 북이 미사일과 핵,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공세, 군사적 시위를 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실제 효과를 봤죠. 94년도에 카터 방북, 그리고 북남 최고위급 회담의 전격적인 합의. 그때 김일성 주석이 급사하지 않았다면 7월 25일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방북해서 7월 27일에 합의를 하는 727 합의를 이루는 그런 역사적인 사변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98년에 이어서 2000년에 북남남북 간의 6.15 공동선언과 북미 간의 10.12 공동 커뮤니케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북미 간의 2.13 조치 합의와 14선언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2차 대결전에 2000년에는 북남관계가 먼저 있고 북미관계가 그 다음으로 있었는데 2007년에는 북미관계가 먼저 있고 북남관계가 그 다음으로 있습니다. 이제 비반복적 반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2008년에서는 이명박이 그렇게 안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북이 말이 안 통하니까 힘으로 하지요. 2010년에 백령도 용트림 바위 밑에 있는 미 핵잠을 깨버리죠. 네. 그 여파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해 11월 달에는 북미 관계에서는 LA 앞바다에 SLBM 발사 시험이 있었고요. 북남 남북 간에는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달에는 미국 반덴버그에서 올라가는 군사위성을 특수 유엔 비행체로 깨버리고 3월 달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특수연 잠수함과 특수연 비행체가 협공을 해서 발생하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려서 북미 북남 관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차 대결전입니다. 2011년 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사하지 않았다면 2012년에 끝났을 대결전이죠. 네. 김정은 최고 리더가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보통 천재가 아니라 천재 중에 천재 중에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북의 유일성 체계, 유일적 영도 체계를 확립하려면 말 그대로 혈연적 연계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2012년 12월 12일과 2013년 2월 12일에 은하3호 2호기 발사와 제3차 핵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쭉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가 2016년 1월 6일에 수소탄 발사가 있고 곧 은하9호를 발사한다 이렇게 마무리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지난해 5월과 12월에 북이 SLBM을 발사 시험한 건데요. 지금 미국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바지선에서 발사했다. 처음에는 잠수함 내가 아니고 이제 잠수함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의 이른바 바지선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소련에서. 네. 그렇게 북에서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북이 영상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달에 LA 앞바다에서 솟구친 SLBM이 뭐냐. 과연 그것이 이미 미국이 철저히 굽어든 중국이나 러시아가 했겠는가? 다른 어떤 나라가 했겠는가? 오직 북밖에 없다. 그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거든요. 네.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미 LA 앞바다에서 SLBM이 발사됐는데 과연 누가 쐈겠는가? 북이 했다. 그런데 과연 LA 앞바다까지 북이 바지선을 끌고 가서 SLBM을 발사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5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5년이 지나서 바지선에서 SLBM 발사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북이 5월 8일에 시험하고 이제 5월 9일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는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을 미국 인공위성으로 찍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발사관까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왜곡들까지도 이제 예견하면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발사 흔적만 이제 노출시키니까 남해에서 실패했다 라고 요란하게 떠들도록 하게 만들고, 1월 6일 수호탄 시험 이후 남해에서 1월 8일 김정은 최고 리더의 생일로 알려지고 있죠. 네. 그날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니까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 영상을 공개해버렸어요. 유인 매복전에 보기 좋게 걸려든 거죠. 네. 그 영상은 해수면에서도 찍고 구름 위에서도 찍었어요.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역시 인터넷에 떠 있고요. 남해에서도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5월에 한 시험에서는 이제 45도 각도로 이제 날아가는데 뭐 단거리, 중거리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는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장거리도 가능하다. 소련과 미국 간의 SLBM을 서로 개발하면서 이제 대결전을 펼칠 때 잠수함에 몇 개의 미사일이 들어가는가, 또 그 미사일의 발사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라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이 발사 시험에 성공한 첫 SLBM의 이름이 폴라리스였습니다. 네. 북극성이죠. 그런데 지난해 5월 달에 공개한 SLBM의 이름을 북극성이라고 북이 지은 거죠. 네. 이것은 일종의 이제 북의 유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 이제 미국의 SLBM 이름과 똑같이 만들면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터뜨린 것처럼 미국에 그렇게 공격하겠다라는 측면과, 또 미국이 1960년대에 개발한 그것을 2010년대에 공개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미국이 50년 전에 개발한 그 무기를 이번에 북이 개발한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게 뭐 어려운 거냐라는 측면도 있고요. 네. 예, 북이 북극을 지나 대서양에 진출해서 워싱턴 앞바다에서 워싱턴과 가령 마이애미, 왜냐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에 공격했기 때문에 미 본토에서도 두 군데를 공격할 겁니다. 네. 뉴욕은 너무 부담이 크지요. 전 세계 금융이 마비되면서 이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국가가 생기기 때문에 워싱턴은 꼭 들어갈 겁니다. 백악관, 펜타곤, FRB를 마비시키는. 이런 그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거죠. 네. 네, 정리해서 1차 때 93년 군사적 공세 이후 94년에 카터 방북, 김영삼 방북 합의, 2차 때 98년 5월에 비공식 핵시험 이후 8월에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 인공위성 광명성 1호 궤도 안착, 이런 군사적 공세 이후 2000년에 북남 간의 6.15 공동선언, 북미 간의 10.12 공동꼬미니께, 그리고 3차 때 2006년 7월에 이른바 부러진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발의 미사일 발사 시험, 10월에 핵시험, 이후 2007년 2월에 북미 간의 합의, 10월에 북남 간의 합의, 그리고 2008년에 시작돼서 2009년 4월과 5월에 북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핵시험에 이어서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클린턴의 공식적인 방북, 키신저와의 비공식적인 회담, 그러나 북미, 북남 간의 공식적인 합의가 없자 미국과 남을 군사적으로 실제 공격을 하지요. 네. 미국에는 2010년 3월 달에 백령도 앞바다에서 핵잠을 깨고 11월 달에 LA 앞바다에서 SLBM을 발사하고 2011년 1월 달에는 반덴버그에서 올라가는 군사위성을 깨버리고, 이게 북미 간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네. 북남 간에는 2010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2011년 3월 달에 후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2년으로 가는 건데, 제5차로 2012년 12월 그리고 2013년 2월에 각각 광명성 3호 2호기 슈퍼MP 포브스가 은하 3호 2호기 극궤도를 날아가는 우주발사체에 실려서 미 본토 최적 높이인 500km에 딱미 전역의 전기 전자 장치를 모두 마비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높이에 올라가죠. 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3차 핵시험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꾸로 첫 수소탄 시험이라고 해서 제4차 핵시험을 하고요. 그리고 은하 9호 발사가 임박했다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1차, 2차, 3차 때처럼 북미, 북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4차 때처럼 북이 미국을 또는 남을 겸사해서 덤으로 일본까지 껴서 군사적으로 공격까지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공격과 이제 공세는 이를테면 SLBM, LA 앞바다에서 SLBM 발사한 것은 이제 군사적 공세라고 하는 거고요. 백령도 앞바다에 미 핵잠을 깨버린 건 군사적 공격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근데 북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은 항상 단계적으로 수위가 높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공할 만한 군사적 공세, 군사적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예견 가능하죠. 여태까지 20여 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2016년 1월 6일 수소탄 발사 시험 성공이라고 보도하는 것에 함축된 의미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SLBM과 관련돼서만 조금만 더 덧붙이면 2013년 5월 21일 이날이 중요한 이유는 북의 노동신문하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비슷한 글이 실린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지팝입니다. 요철처럼 북이 이제 갖고 있는 뭐 원자탄, 중성자탄, 수소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뭐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19을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언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열의 하나, 남은 하나를 미국의 이제 피터 프라이 그 슈퍼 EMP 전문가죠. 그리고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이죠. 이두 사람이 기고를 합니다. 슈퍼 EMP 포브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이제 원자탄 하나 터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슈퍼 EMP가 미 지상에서 터지면 지금처럼 극궤도를 따라 날아오는 거는 중간에 절대로 요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방법은 선제핵 타격밖에 없다. 라는 놀라운 내용의 글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북이 갖고 있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의 가장 두려운 무기가 무엇인가를 경고하는 글인데, 이에 대해서는 북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없어요. 그런데 수소탄 발사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에 근접해 간 것이다. 왜냐하면 슈퍼 EMP는 수소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탄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륙간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ICBM, 이것은 이제 사실 93년에 보여줬고요. 위성탄도라고 하는 포브스, 이것을 이제 98년도에 보여준 거죠.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극궤도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ICBM이든 포브스든. 그리고 2016년 5월달과 12월에 SLBM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대서양에 가서도 근거리에서 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워싱턴 앞바다에서 뭐 나토가 개입한다면 런던, 파리, 베를린을 대서양 코앞에서 타격하겠다라는 위협이죠. 네. 다시 말씀드려서 북 본토에서 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선제 타격이 불가능하죠. 네, 바닷속의 잠수함을 선제 타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네.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북이 전 세계에서 잠수함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라는 것은 아주 공인된 사실인데요. 그 수소탄 시험 그리고 SLBM 발사 시험 영상을 공개한 이후 조선중앙통신에 난 논평에서 소형화 규격화 표준화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해 5월 달에도 김정은 최고 리더의 언급을 통해서 강조한 내용인데요. 네. 계열식으로 찍어내겠다. 공장에서 상품 찍어내듯이 이러한 SLBM을 찍어내겠다. 소형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형 잠수함, 소형 SLBM. 이것은 수소탄을, 나아가 슈퍼 EMP를 소형화시켜서 얼마든지 소형 핵잠수함, 소형 슈퍼 EMP SLBM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 미국이 오바마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니 뭐니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끈다면 더욱더 강력한 핵 미사일 능력을 갖춘 북에 의해서 갈수록 수세에 몰리다가 끝내 파멸적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알아서 하라. 이런 위협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의미에서 SLBM이라고 표현하는 북에서는 항상 전략 잠수함의 탄도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핵 잠수함에서 쏘는 잠수함발 탄도탄, 잠대지 탄도탄이란 뜻이죠. 네.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선제 핵타격이 불가능하고 LA 앞바다는 말할 것도 없고 워싱턴 앞바다, 즉 대서양까지 진출해서 코앞에서 쏠 수 있다. 근거리에서. 그리고 나토도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 라는 노골적인 시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북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보면 이미 공개된 것만 네 번 미 군용기가 괌도에서 떠서 북을 방폭했죠. 2012년에 두 번, 2013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그리고 2015년 3월 달에도 군용기가 아니고 이제 민간기가 평양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비밀 협상을 통해서 북에 제안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 11월에 미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클래퍼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코리아 담당 보좌관 후커 둘이 오바마 친서를 가지고 방북을 했죠. 이란도 갔습니다. 또 다른 사절단을 통해서 오바마 친서가 갔는데 그 이란은 작년 7월 달에 봉쇄망을 뚫었죠. 네. 그리고 쿠바는 아예 수교를 했죠. 그러면 북미 간에는 무엇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에서는 이미 북미 간에 그 정해진 합의에 의해서 착착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남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기에 사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해도 됩니다만은 생뚱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8일 남의 대북 확성 방송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대북 확성 방송을 재개했고 측이 13일부터 대남 전단 살포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리전 방송 재개가 생뚱맞은 도발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해설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웃을 수 없는 건데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이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이제 재개했어요. 북이 이제 수소탄 시험을 했는데 네. 북이 무슨 그 공세를 취했을 때 이제 미국이나 남의 대응이 뭐냐 이것을 보면 사실 그 상황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5월 러시아 전승절이 즈음해서 북이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영상까지 공개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슈퍼 EMP SLBM을 북극을 지나서 대서양에서 워싱턴 앞바다에서 할 수 있다라는 군사적 공세에 해당합니다. 그런 군사적 공세로 보면 어떤 선입견을 배제하고 뭐 북측 입장이든 남측 입장이든 누구 입장이든 간에 뭔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게 좀 세련됐잖아요. 네. 멋있죠. 네. 근데 이에 대한 대응은 탄저균 보툴리늄 시험 사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미군은 오산에서 했다. 좀 두려웠는지 뭐 다른 나라에서도 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하면서. 근데 이제 탄저균 이미지가 어때요? 세련되거나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좀 추하죠. 네. 사악한 이미지. 왜 미국 측에서도 멋있게 대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카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탄저균 보툴리늄 카드는 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은 3시간 전쟁이다.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끝난다. 네. 실제로 미군은 새벽 2시에 훈련을 시작합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을 새벽 2시에 시작하곤 합니다. 네. 그런 전쟁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좀 늦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방송에 음악이 달라지는 거죠. 뭐 김일성 장군의 노래 뭐 이런 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면이 바다인 남에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다를 통해서든 하늘을 통해서든 이렇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군이 탄저균 보툴리늄을 수도권에 터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오산이었는데 지난 12월에는 미남 합동 수사본부의 발표에 의해서 용산에서도 했다. 서울에서도 터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3시간 뒤면 남이 더 이상 남이 아닌 거죠. 북 안에 남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이게 적진이에요. 네, 그래서 오산은 경기도, 용산은 서울. 오산이라고 언급할 때는 이제 탄저균 보툴리늄, 용산이라고 할 때는 탄저균 페스트균. 페스트균은 실제 코리아 전쟁 때 북에 썼어요, 미군이. 네. 그리고 이제 미군은 이제 백신을 다 맞았다 이런 거죠. 민간인은 이제 희생당하겠죠. 미국인도. 이것은 북의 입장으로서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북의 군대와 인민들은 이제 지하에 대피하고 역시 대비가 돼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북이 SLBM 발사 영상을 공개하니까 언론에 보도된 이제 뭐 미국 측이든 어디서든 흘러나왔겠죠. 메르스의 변종이다. 지난 이제 그 6월 달에 메르스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변종이다라고 이번 1월 달에 보도가 됐어요. 혹 북이 그에 대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변종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탄저균, 보툴리늄, 뭐 페스트 말고 메르스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화학전을 공언하면서 대북 군사적 공세를 취하는 거예요. 미국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북은 슈퍼 EMP SLBM으로 군사적 공세를 취할 때 미국은 탄저균 보툴리늄 패스트 메르스로 군사적 공세를 취하는 거죠. 대응 공세죠. 네. 그러니까 저쪽은 SLBM인데 이쪽은 세균 바이러스를 가지고 대응하는 거죠. 네. 거의 이 정도 되면 이미지로는 선과 악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말입니다. 멋있는 공세와 이제 추한 대응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전쟁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단순히 비난만 할 수 없다. 그게 전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북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식으로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입니다. 네. 이런 그 분위기를 모르는 남은 지난 8월 달에 이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어요.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진행되니까 이제 그 용기를 얻어서 그러니까 이제 북이 준선 상태를 선포하면서 이제 힘을 좀 보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놀랐어요. 누가 놀랐냐면 미군이 놀랐어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덩달아 남도 놀래는 거죠. 네. 상전 미국 보고 시작한 건데 상전 미국이 중단하니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 어떻게 할래 하면서 이제 접촉을 했죠. 그게 유명한 43시간 마라톤 접촉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8.25 합의입니다. 대북 심의전 방송과 준 전상태 선포를 연동시킨 합의안이죠. 북이 참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70돌인데 우주발사체 발사라든지 핵시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남, 특히 남은 뭔가 성공한 것 같았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뭐 민주노총과 흑노총이 방북해서 월요일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하는 정도는 가볍게 보는 거예요. 네. 개성에서 역사학자들, 금강산에서 이제 한글학자들, 또 여성 대표들의 만남 이런 것들 정도는 털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금강산 관광지에게는 털어줄 수 없다. 12월 달에 당국 회담이 무의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12월 12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침 그 모란방학단이 이제 중국 가서 공연을 준비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단숨에. 물론 그 직전 12월 10일 날 평천혁명사적지를 이제 현지 지도하면서 김정은 측 리더가 이제 수소탄 발언을 하죠. 네. 우리가 수소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북최고 리더가 이제 직접적으로 언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일 날 당국 회담이 무효로 끝나고 모란봉악단도 철수하게 되자 3일 뒤에 사인을 하죠. 수소탄 시험을 하라. 당정은 승인한다. 이례적으로 북 매체들은 사인한 문건을 공개했어요. 날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추리가 가능한 거죠. 역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김정은 최고 리더가 이제 12월 10일 날 평천혁명사적지를 방문했을까? 12월 12일 날 해야 딱 맞거든요. 네. 그날이 북이 첫 기관단총을 이제 제작해서 발사 시험을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성군혁명 역사에서 국방공업의 이제 시원이 열린.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0월에 평천에다가 군수공장 터를 잡아주고 이어서 좀 지난 12월 12일에 첫 기관단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2년 12월 12일에 은하 3호 2호기가 발사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2015년에는 12월 12일이 아니라 12월 10일에 평천혁명사적지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이틀의 차이가 있나 했더니 그러니까 11월 11일 날부터 시작해서 12일까지 당국회담이 진행이 되고 네. 모란봉악단의 이제 공연과 관련해서도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당겨서 10일 날 방문하고 그때 수소탄과 관련해서 이제 공식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일, 12일, 15일 이게 흐름으로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 12일 건들 그리고 15일에 사인하는 것을 10일 이전에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1월 달에 수소탄 시험하는 것도 예견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12월에 발사 시험했던 SLBM 영상을 갖고 있다가 1월 8일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될 때 그 대응으로 공개한 거고요. 즉 남의 북에 대한 그 심리전 방송에 북의 첫 대응은 대남 심리전 전단 살포가 아니고 SLBM 발사 영상 공개예요. 이것은 남이 그동안 보도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보기 좋게 깨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남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입니다. 포브스든 SLBM이든 이런 전략적인 무기들은 전부 대미 군사적 공세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상전 미국을 치면서 밑에 있는 남을 잘 정리시켜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남과 관련해서는 서남전선 사령부, 총참모부, 국방위 총책국 또는 조평통 이런 언명이 아니라 외무부 대변인 담화의 한줄 생뚱맞은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일축하면서 뭣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북미 간에 다 정해진 합의에 의해서 클로즈 트랙을 따라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괜히 끼어들어서 이렇게 생뚱맞은 도발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그런 사소한 우발적인 사고가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게 코리아 반도 정세가 아니냐. 이거는 신년사에도 나왔어요. 네. 작년 말고 재작년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살이 떨리는 거죠. 남이 북을 향해서 뭔가 했을 때 북이 그에 대응하면서 지난 8월 사태와 같은 것이 재현이 되면 뭐 클로즈 트랙이고 뭐고 없이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불똥으로 워싱턴 상공에서 SLBM이 터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다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어쨌든 북이 수소탄 시험을 했으니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B-52 핵폭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물론 북은 이에 대해서 대응을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별거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요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지상에서 터지면 좀 재미없으니까 EMP 공격으로 그냥 그 무력화시켜서 그냥 격추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북이 첫 수소탄 시험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핵폭탄급 공세를 취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그 정도로 대응하는 것은 이제 좀 당연한 것이니까 이제 가볍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북미 간에 또 코리아 반도에서의 군사적 정세를 긴장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대남 전단을 지금 100만 장이나 살포했는데 남해에서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히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북 심리전 방송에 연동된 준 전상태 선포도 없고 서남전선 사령부, 총참모부, 국방위 정책국 이런 성명도 없고 조평통마저 없지 않습니까? 외무성 대변인 즉 북미 관계에서 또 군사적으로 아니라 이제 결국 외교적으로 풀린다, 곧 평화협정 체결된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그런 대변인 담화 정도로 한정하고 남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나오는 생뚱맞은 도발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비록 대남 전단이 100만 장이나 살포됐어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은 그런 희한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북이 고도로 이 예술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박근혜 담화도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제 박근혜 담화가 또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도 생뚱맞은 북의 입장에서는 도발인데, 왜냐면 박근혜 담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이 싫어하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북에 갈 생각이 없다. 북에 갔다면 사인할 생각이 없다. 또 사인했다면 지킬 생각이 없다. 라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 수교가 합의되면 북남 간에도 그에 걸맞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6.15 14선언을 뛰어넘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살리거나 또 낮은 단계 연방제를 뛰어넘는 높은 단계 연방제 합의까지 돼야 됩니다. 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북미 간의 수교를 하는데 북남 관계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죠. 그걸 연방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북이 최근에는 계속 남에서 뭐 체제 통일, 제도 통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북의 사유제도, 남의 자본주의 제도가 공존하는 연방제밖에 없다. 이런 내용도 이번에 신년사에서는 이제 제도 통일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신년사를 해설하는 조평통의 글, 우리 민족끼리 떴죠. 네. 거기에는 이제 연방제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년사에서는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이제 북남 공동선언들. 조평통 글에서는 조국 통일 3대 원장과 북남 공동선언들. 6.15 공동선언, 14선언이라는 북남 공동선언은 공통한데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조국 통일 3대 헌장의 차이가 있죠. 네. 둘 차이는 연방제입니다.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조국 통일 3대 헌장은 조국 통일 3대 원칙,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 그 다음에 고려민주 연방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여기에서 이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 무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서 결국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조국 통일 3대 헌장의 차이는 연방제입니다. 높은 당의 연방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이 목표를 암시한 거죠.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도 최근 년에 작년 뭐 10월 달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외무성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이제 법률가협회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했고요. 네. 그러니까 쿠바 미국 간의 수교도 전화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게 이제 그 평화협정 안에 미군 철수하고 이제 수교가 있는 거죠. 네. 그걸 쿠바 미국식으로 이제 비밀 협상해서 안을 만들어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북 최고 리더가 이제 데니스 로드맨, 로드맨이 길 닦는 사람인데 그 친구 불러서 환대하고 메시지 하나 쥐어서 이제 미국에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내 친구 김정은 최고 리더가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미국 측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북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심어놓은 겁니다. 네. 때문에 이제 이미 북미 간의 비밀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미 마무리된 그 안을 이제 오바마가 추인하는 사실상 항복선언이죠. 네. 그게 이제 2월이냐 3월이냐 시점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7차 당대회도 5월 초에 잡은 거죠. 그래서 7차 당대회 시점이 중요한 건데 5월 초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네. 2, 3월로 봅니다. 4월이면 너무 임박하고요. 근데 이제 남의 4.13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박근혜가 방북한다면 역시 2, 3월, 3월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3월에 방북해서 연방제를 합의했다 이러면 완전 대박이죠. 네. 정리하면 2월쯤 오바마가 이제 전화하고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 체결 수교 합의가 공식화되면 3월쯤 이제 박근혜가 이제 방북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반기문 특사 카드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거 재고 있는 거죠. 네. 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가 이런 담화를 한 겁니다. 오바마는 이제 영리하게도 연두교수에서 이제 북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도 안 했죠. 근데 박근혜는 정말 북이 싫어하는 말, 아주 그냥 얄미운 말만 했어요. 네. 중국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제재, 심리전 방송, 이런 담화 내용을 이제 북의 총참모라든지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지휘부 성원들이 들었으면 아마 일감으로 드는 생각이 아 박근혜는 안 되겠구나 전쟁하자는 소리네 정말 본때를 보여줄까 이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담화죠. 네. 이것은 박근혜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적 세련미 그렇게 보였던 모습들을 모두 날려버린 과연 박근혜일까조차도 의심스러운 왜냐하면 너무 수구 꼴통적이기 때문에 앞뒤 꽉 막힌 스스로 이렇게 여지를 없애는 그런 담화를 1년 중에 가장 비중 있게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담화다. 네. 본질상 전쟁하겠다는 전쟁담하고 사실상 선전포고인 문제는 전쟁으로 힘으로 북을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미국만 믿고 또 중국의 속내도 모른 채 그간 중국에 공을 들였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식의 중국도 아주 얄밉게 봤을 것 같아요. 네. 속보이는 거죠. 이건 이제 친구 간에 하는 모습은 아니고 말 그대로 거래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뭐 만 원을 썼으니까 이제 만 원 내놔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마음을 돌릴 수 없는 거죠. 물론 중국의 전략도 돌릴 수 없는 거죠. 네. 중국의 전략은 북과 동맹하고 그 전제하에서 네. 남은 견인하고 일본은 치고 미국과 싸우지 않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가 몇 년간 중국에 좀 신경 썼다고 중국이 박근혜 말대로 북을 치겠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유치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행동합니다. 네. 그런 담화를 했어요. 역시 생뚱맞은 담화예요. 그러니 북에서도 일축하는 거죠. 조평통, 먹방위 정책국 이런 데서 성명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비키니 입은 박근혜 쓰레기통에 쳐넣는 그런 그림을 담은 전단. 이 전단만 100만 장. 김포 의정부 넘어서 마포까지 날아왔더군요. 타이머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상공에서 터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100만 장이 이제 1000만 장도 될 수 있는 거죠. 심리전 방송이 여기에 뭐 남측에서는 북을 향해서 뭐 전광판을 뭐 설치한다든지 또 이쪽에서도 대북 전단을 뿌리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고조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지난 8.5 사태의 재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군사적 긴장을 거쳐서야만 박근혜가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좀 살이 떨릴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 진짜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항쟁, 혁명, 전쟁이 있다. 항쟁과 전쟁은 조건에 따라서 상쇄적이다. 항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고 항쟁 가능성이 낮아지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8.5 사태 이런 식으로 재현되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남측에 이제 항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측도 생각이 깊을 거라고 보는데 8.5 사태의 재현이라는 건 뭐 또 그러면 43시간 마라톤 접촉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한번 교통사고로 뭐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부스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교통사고가 나서 또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한번 부러진 데가 기부스에서 겨우 지금 뼈가 아물고 있는데 또 부러지는 이런 상황은 단순히 부러지는 거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가 아작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니까 8월 사태의 재연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냥 전쟁이라고 봐도 모방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이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정리하겠다라고 맘먹어서 그냥 힘으로 하면 여태까지 시온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수상을 어떻게 좀 풀려고 하는 그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죠. 네. 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건 뭐냐? 그건 또 역으로 생각하면 북의 최고 리더가 최근년에 수없이 강조한 전쟁은 예고 없이 터진다. 전쟁론의 ABC가 뭡니까? 전쟁을 시작해서 상대를 놀래우면 절반은 이긴 거다. 그런 거죠. 지금의 소강 국면이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 거라는 낙관적인 측면으로도 읽히지만 폭풍전야라는 비관적인 가장 위험한 징후로도 읽히는 겁니다. 네. 그 점을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유념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북이 생뚱맞다고 가볍게 얘기하는 거 그걸 다행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또 국방부 대변인이 북이 뭐 생뚱맞은 도발 뭐 이게 북의 수소탄 시험이야말로 뭐 생뚱맞은 거다. 수소탄 시험이 어떻게 생뚱맞은 거예요. 참 놀라운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전쟁을 하고 싶어서 길을 쓰는 불을 향해서 날아드는 나방 같은 물가에서 고속도로 주변에서 노는 어린애들 같은 모습이에요. 참 걱정이다. 저만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도 명쾌한 해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